김용직 사범대학 창립 이룬돌, 김철주 사범대학 창립 이룬돌 기념보고회가 9월 30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보고회들에서는 김용직 사범대학과 김철주 사범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됐습니다.